하지만 모두 다 똑같아. 이 세상은 따뜻한 삶에 커피를 기다리는 카페. 모두 그 따뜻한 꿈을 이루려 똑같이 땀을 흘려 삐그덕거리는 세상이 너세 부치같이 무거운 삶의 무게를 메고 긴 인생의 마라톤 그 힘든 길을 달려 또 달려 거친 세상의 풍파 속에서 견디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여 당신들의 모습은 진정 아름다워, 아름다워. 인생은 아름다워 노래해 hey, hey, hey, hey, hey. 슬픔은 모두 버려 hey, hey. 모두 goodbye 인생은 아름다워 노래해 hey, hey, hey, hey, hey. 슬픔은 모두 버려 hey, hey. 모두 goodbye 매일 숫자 속에 빠져 인생의 패배자처럼 하루하루를 보내던 지난 겨울 너무도 힘겨운 내 삶은 마치 차가워 지난주 이미 끝나버린 연주 더 이상 오를 수 없었던 높은 산 날래와 산 수많은 장벽들에 곁을 떠나 많은 사람들 하지만 난 던져주는 대로 받아먹는 개처럼 애처럼 모습을 보일 순 없었지 또다시 싹든 도전 정신 그 하나로 버텨온 난 오늘도 솔직한 땀을 흘려 무거운 아픔의 돌을 끌어내버리고 더욱더 아름다운 내 인생의 꽃을 피워 정해졌던 순위도 결국 제로 아, 승자와 패자 따로 없어 없어 힘든 하나들 견뎌가며 살아가는 모두가 승자인고 헤이 그렇죠 갤리 인생이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하이 정답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꽃 호. 술에 젖어 전부 떼기듯 힘든 삶을 노래하여도 소중한 사랑이 차여도 주머니가 통 비어도 하시들 잡는 가장 아름다운 꽃도 이 세상 가장 아름답고 솔직한 쇼